산 넘어 해도 지고 깊어가는 겨울밤에 소리 없이 떨어진 눈송이 소복소복 하얗게 쌓이네. 그대와 나 둘이 앉아 꿈을 키웠지. 아름다운 먼 훗날을 님도 가고 세월 갔지만 눈 감으면 창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떨어지네 하얀 눈송이가. 하얀 눈송이가